문자로 대화하는 디지털 동화책 아마존 래피드. 아마존이 말풍선 대화체로 내용을 보여주는 디지털 동화책 아마존 래피드를 11월 2일 공개했다. 아마존 래피드는 모바일,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어린이 동화책이다. 스마트폰에서 짧은 시간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게 특징이다. 아마존 래피드 콘텐츠는 주인공끼리 문자를 보내듯이 내용이 전개되며 아이들은 주인공들의 대화를 읽으면서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. 그림도 마치 주인공이 사진을 전송하는 것처럼 표현된다. 아마존 래피드는 7세에서 12세 사용자에 맞춰 제작됐으며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단어의 발음이나 뜻도 함께 알려준다. 읽기 모드로 클릭하면 주인공이 직접 대화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다. 가격은 월 $2.99다. 로이드 에가왈 아마존 KCB 교육 제너럴 매니저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며 작가나 그림 작가가 비슷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아마존 래피드를 기획한 이유를 밝혔다. 아마존 래피드는 영어와 스페인어만 지원하며 휴먼, 판타지, 추리소설, 과학소설, 스포츠 등을 주제로 수백 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.